긴장방송 인생이 덕덕해 1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네, 덕질에 대한 방송이죠. 덕질. 그렇죠. 네, 덕질이란 무엇인가. 너무 심오해지는 거 아닌가. 네, 덕질은 뭐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뭐에 빠지는 것, 몰입하는 것. 그게 뭐 밀리터리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책이나 영화, 문화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덕질하냐? 아, 뭘 덕질하시죠? 너무 역사가 길어가지고 네. 이거를 팟캐스트로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덕질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연예인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거치는 그 연예인 덕질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뭐 그거에 네.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문화 쪽까지 다 아우르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저희가 30대 직장인이에요. 둘이. 아, 이제 꺾였습니다. 네, 꺾인 직장인이라서 지금 뭐 평일에는 뭘 할 수가 없고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서 둘이 누워있을 시간에 지금 나와서 지금 방에 한참 누워서 덕질할 시간에 그러니까요. 짬을 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 방송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닉네임을 한번 서로 네, 말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뭐 그렇죠. 저 먼저 해볼게요. 네네. 저는 박만주. 네. 만주 씨라고 불러주세요. 만주 씨. 네, 만주님. 네, 제가 만주를 좋아해서 만주라고 했고요. 네, 네.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네. 저는 전사빠입니다. 아, 전사빠. 이름이 그 뭐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전사. 살짝 금사빠를 표절한 네네. 전사빠인데. 네네. 저는 사랑에 빠졌죠라는 뜻입니다. 제발. 아. 그래요. 오그라들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 아, 네네. 전사빠님 아주 잘 어울려요. 사빠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맨날 빠져서 덕질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먼저 말해보죠. 우리 입덕의 기준. 아, 네. 만주 씨가 생각하는 입덕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은 입덕이란. 그 사람을 봤을 때 네. 지구를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먹을 들은 모르는 감정이에요. 이게 이게 왜 지구를 부시고 싶냐. 먹을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왜 대체 덕후들이 지구 부시고 아파트 부신다는데 왜 부시는 거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원래 귀여운 거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은 막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잖아요. 막 너무 그렇죠. 꽉 끌어안고 싶고 막 뽀뽀하고 싶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마음. 뭔가 꽉 안아주고 싶은데 그쵸. 터질까 봐 만지지 그쵸, 못하고 그쵸. 그런 감정. 그 마음이 엄청나게 극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지구를 부셔야 되고 아파트를 뽑을 수도 있겠다는 이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얘한테 입덕을 했구나. 아, 그렇죠. 네. 항상 만주 씨가 그 입덕을 하게 된 때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뭔가 부실 것 같아요. 맨날 트위터에 이런 거 써요. 나 방금 벽 부심. 책상 부심. 귀여워서 책상 부심. 이런 거 쓰고 그러죠. 그러면은 사빠님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 제가 사실 만주 씨를 봤을 때 네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 입덕의 어떤 상중하로 나누자면은 진짜 만주 씨는 덕 중에 덕, 정말 상덕, 극상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상덕. 그런 네 그런 느낌 항상 받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약간은 라이트한 그렇게 만주 씨처럼 엄청 깊게 파고들진 않는데 만주 씨를 보면은 네. 입덕하면은 일단 각종 자료를 섭렵하고 그걸로 짤도 만들고 팬픽도 쓰고 아우. 폼케이스도 만들고 아이고 그렇죠. 엄청난 덕력을 자랑하는데 그렇죠. 저는 네.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네. 또 검색하고 뭐 출연작 찾아보고 네, 평범한 그런 덕질을 하고 네네. 네 그런 정도?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입덕이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알아보기 시작하고 네네. 그 텔레비전 틀다가 다 그 몇 초 만에 스쳐 지나간 채널 속에 그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고정을 하고 보는 정도의 수고를 해주는. 아, 그 정도? 그 정도? 네네, 그 정도의 라이트한 덕질 하지만 사실 저도 제대로 빠졌을 때에는 네네. 약간 좀 네, 덕질을 심하게 빠졌던 적이 몇 번 있죠. 오, 네네. 근데 일단 최소한의 기준은 검색을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방송인 만큼 우리의 네. 처음 덕질, 첫 덕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너무 까마득하죠. 한 20년, 20년은 더 내려가야 돼. 지금 뇌세포를 엄청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20년 넘게 넘어가야 그때가 막 떠오르고 어려운 그 기억을 이제 겨우겨우 꺼내야 되는데 아,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네. 제가 덕질했던 사람들이 지금 역사가 다 좋지가 않아요. 뒤끝들이. 아. 요즘 연예인들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네. 그것처럼 1세대 아이돌이나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 어디까지 언급을 지금 해야 될지 그래서 문제가 크지 않는 분들 위주로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은 문제 없었어요. 이분은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김원준 씨. 김원준 씨. 김원준 씨 진짜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난리였죠. 그때도 난리인데 지금도 잘생겼어요. 심지어. 왜 늙진 않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니까요. 그 드라마를 찍으셨더라고요. 어? 드라마요? 네. 드라마를 한 몇 년 전에 찍었는데 무슨 아침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나오셨는데 그거를 보는데도 그 옛날에 그 감정이 그 막장 드라마 속에서도 네, 그런 모습을 가지셨는데 그때 제가 어쩌다가 좋아하게 됐냐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네. 그분이 진짜 인기가 많았을 때예요. 그때가. 모두 잠든 후에 아시나요? 모두 잠든 후에. 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쵸. 그때 최고였거든요. 그때 저희 사촌 언니가 네. 김원준 팬이어가지고 그 테이프랑 CD랑 제 생각엔 그냥 테이프였을 거예요. 그 테이프를 사서 듣고 또 TV에서 그걸 찾아보는데 저도 같이 빠진 거죠. 아 근데 덕질이라는 네. 게 꼭 네. 내가 괜찮다가도 옆에서 막 난리가 나면은 이상하게 그 같이 빠지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특히나 어릴 때는 사촌 언니, 사촌 오빠가 좋아하는 거 같이 빠지게 되잖아요. 아,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얼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다. 4학년인데 4학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너무 잘생겨서 그 창공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네. 창공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그 드라마 주연이었는데 제가 그 사촌 언니랑 이모부 이모랑 네. 거기 그 사이에 껴서 제가 집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사촌 언니 집에 가서 그걸 같이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 진짜 잘생겼다. 계속 그 나이 어린 나이에도 계속 감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 화면에 김원준 얼굴이 어쩜 지금과 이렇게 한결같이 그러니까요. 얻었을 때도. 얼굴이 TV에 나올 때마다 원샷 잡힐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정도로 제가 그때는 그렇게 빠졌는데 저희 우리 옛날에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어릴 때 돈도 그렇죠. 없고 뭐 할 거라고는 진짜 TV 그 시간 기다렸다가 찾아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던 거 그게 가장 맨 처음이었던 것 같고 아 사빠님은 맨 처음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아, 저 방금 생각났는데 네네네. 사촌 언니가 좋아했던 사람을 네네. 진짜 보고서 그 연예인을 보고서 제일 처음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네네. 이덕진이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엄청 까마득하게 옛날이고 누구시죠? 제가 초등학교 초반 때 국민학생 시절에 아, 너무 연식이 다 나오는데 아무튼 그때 네네. 그때 나왔던 연예인이라서 이덕진님? 네 배우신가요? 아니면 가수신가요? 가수였나? 지금 생각도 잘 안 나요. 근데 네. 그냥 보고서 처음에 딱 이제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생각이 잡혀서 네. 처음 좋아한 가수가 네. REF 이성욱 씨.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네. 완전 빠진 건 이제 H.O.T.의 이제 토니 그리고 아. 완전 빠졌죠. 아니 근데 이덕진 씨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한데 지금 기억이 아예 안 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잘생겼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아, 누구시지? 나 검색을 좀 해봐야겠는데? 아, 네, 아. 저도 검색을 해봐야 돼요. 네, 네. 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이덕진님. 잘생겼다니까 또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또 뭐 하시는지도 갑자기. 지금 궁금하고. 보면 또 안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 그 다음에 H.O.T. 네.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네. 그 초등학생 때 이제 그때 방과 후에 이제 다 같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막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네. 애들이 그 교실 앞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어깨너머 봤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캔디를 녹화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학교 그 교실에서 틀었던 거예요. 그 앞에 그 맞아요. 커다란 TV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맞아요. 아 거기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갔나요? 네네네. 오. 그때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누가 틀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보고서 네.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그쵸 귀여웠죠 그때. 지금 봐도 귀여워요. 그때 뭐 가요 프로그램도 챙겨볼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애였는데 그거 보고 완전 빠져가지고 충격. 네 진짜 딱 정말 한눈에 딱 좋아하게 돼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고 이제 빠져서 보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네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누가 뭘 잘하는 걸 되게 멋있어해요. 실력파라고 해가지고 그쵸. 토니가 네. 노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 메인보컬은 아닌데 토니가 원래 그때, 강탄데 그러니까 그 단지 널 사랑해 이 부분이 네네. 좀 높잖아요. 그 그쵸, 그쵸. 노래에서 그때 그 가사 때문에 단지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엠넷이나 이런 데에서 오빠 제가 단지예요 이런 메시지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나도 아직도 기억나 그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네. 게 연애가 중계 그 프로그램에서 단지가 누구냐 난리가 났었다고. 맞아요. 대체 단지는 누구냐.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삭바님도 빠지셨다. 아 그렇죠. 아 저도 모르게 그 제 취향이었나 봐요. 토니 씨가 그러니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도 슬쩍 토니 씨 닮았고 그리고 요즘에 그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몇 명을 보면은 네네. 빅스의 라비, 몬스타엑스 션우, 방탄의 RM 약간 느낌이 있어. 그죠? 느낌, 근데 토니랑은 다른데 그 셋은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비슷한 느낌이. 토니랑은 안 닮았는데. 아 근데 보면은 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그 옛날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에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가? 근데 토니, 나만 아는 느낌인지 모르지만 아 맞아 예전에 토니가 약간 까무잡잡했던 네네. 것 같긴 해요. 응. 오 그러셨구나. 그랬죠. 하, 그러니까 저희가 1세대 그 아이돌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진짜 그 김원준 그 지금 중학교 때시잖아요. 첫 네네. 입덕이. 근데 저는 김원준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덕질을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캔디가 아마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네네. 그러고 나서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H.O.T. 팬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저는 팬이 아닌데도 그 전곡을 다 외웠어요. 가사를. 옛날부터, 지금도 생각나요. 옛날부터 오늘도 짜증나는 아시죠? 아, 알죠. 노래 아시죠? 아 맞아요. 아. 얼굴은 부어있고 내 목소리는 아시죠? 아니 알긴 아는데 네. 저는 그 네. 노래 가사 같은 걸 잘 외운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박만주 씨는 네. 아, 옛날부터 그랬군요. 옛날부터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 박만주 씨는 그 노래 연습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장기자랑 같은 데도 나가고 친구들이랑 춤 연습해가지고 흑역사 지금도 아이돌 안무 같은 거 연습하시고 있는 걸로 간혹 제가 그렇게 제발, 알고 있기 그만해. 때문에 이 30대 중반이 꺾인 이 나이에도 그쵸, 그렇게 네. 이제 관절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살해야 돼요 이제 세게는 못하고 정확한 동작을 못해요. 아 어릴 때부터 그래. 아, 그 당시에 왜 그걸 제가 외웠냐. 그 학교 앞에 그때 불법으로 홍보하던 분들 아. 많아요. 그런 그 교재 같은 거 영어 교재. 아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로 꼬셨냐면 AUT 포스터랑 테이프를 준다는 거예요. 거의 따라가면은. 그래서 애들이 오. 그때 진짜 얼마나 이상했냐면 지금 생각하면은 봉고차에 애들을 태우고 그 설명장에 단체로 애들을 중학교 여자아이들을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들이 EBS는 이제 곧 망한다. 아 뭐야. 누가 EBS를 보냐. 그러면서 자기네 교재를 막 설명하는데 제가 귀가 엄청 얇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얇았겠어요. 중1인데.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테이프랑 포스터 받아온 다음에 그 테이프를 계속 들었고 결국 오. 그 테이프도 아니 그 영어 교재도 샀다는 거. 진짜요? 하지만 한 10페이지 봤나? 근데 엄마가 아직도 그걸 기억해가지고 너 그런 것까지 사줬는데 영어만 안 했다고. 그런 추억이 있네요. 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 지금 생각났어요. 그때 네. 막 그 지금은 인터넷에 보면은 쉽게 네네. 그런 교육적인 그런 것들 찾아볼 수 있고 숙제할 것 같은 거 할 때도 그쵸. 이제 쉽게 찾아보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전과를 보고서 숙제를 하거나 아, 전과 특히 맞아. 특히 저는 그 어떤 판매원이 와서 우리 엄마한테 팔은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우와 백과사전 그거, 그거 보고 막 숙제가 그랬거든요. 와 이거 엘리트인데 백과사전 보고 정과는 약간 하수고 이게 백과사전 보면 고수거든요. 아 어릴 때부터 엘리트셨네. 아 몰랐네. 아니, 엘리트라기보다는 그때도 약간 숙제 안 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 열심히 숙제 가는 와.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저는 전과를 왜 샀냐 그 부록을 엄청 많이 줬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뭐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뭐가 있었죠? 무슨 뭐 자. 아. 잔데 되게 모양 여러 개 맞아요.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도 주고 피규어 같은 것도 주고 무슨 책 조그만한 책도 주고 열 가지가 넘었어요 부록이. 뭐 거의 지금 패션 잡지 수준인데요? 패션 잡지는 하나만 주잖아요. 그거는 그 어린 눈에 보기에는 그냥 선물 꾸러미인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매번 아 이건 공부에 필요하다 하면서 그 부록 때문에 샀던 아, 기억이. 충분히, 네, 아, 지금도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그게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전과가 필수템. 그때의 그 초딩들의 필수템. 전과. 완전 필수였죠. 그거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과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답이 다 써 있어요. 그 교과서의 질문에 답이 맞아요. 다 써 있어. 선생님이 뺏기기만 하면 돼. 선생님이 이거 전과를 보고 숙제를 내시나 그쵸, 싶을 정도로. 그쵸, 네. 그쵸. 그 뭐 연습 문제 답이 다 있어요. 그 전과에. 맞아요. 아 그때 국정교과서였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똑같으니까 그 전과가 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뭔가 너무 나이가 때가 나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 10대들은 팟캐스트를 안 듣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그 한때 막 붐, 아, 그때 붐이 일었을 때 너무 네. 어렸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30, 40대만 팟캐스트랑 이런 걸 알고. 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겟층이 우리와 맞다. 이런 얘기도 다 공감을 해 주실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네. 자신감과 함께 세월의 감을 느끼네요. 그쵸. 까마득한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술술 나오고. 막 추억이 소환되면서 끝도 없이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막. 아 근데 전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 그때 왜 지금은 아이돌 굿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잘은 모르지만은 그게 엄청 이제 전문화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개인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구, 게 있어. 공구 같은 것도 하고. 공구를 안 해도 개인 하나씩도 제작해줘요 요즘에. 대박. 아주 소량도. 덕질하기 참 좋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발전했다니까요. 덕질도 이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아 좋다. 그러니까 아, 다시 어려져서 다시 요즘 아이돌 덕질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을 텐데 우리 때 지금 꼰대 마인드가 지금 마인드셋이 됐는데 우리 때만 해도 잡지 사면은 아 잡지 같이 주는 그 브로마이드가 엄청난 굿즈였죠. 아, 그때 그 문방구 같은 데 보면은 네네. 엽서, 연예인 엽서 같은 거 막 걸려 있고. 맞아요. 그거 다 아마 불법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나?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 막 있고. 그리고 막 그 브로마이드 진짜 브로마이드 그 서점에 네네.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 보고 막 사고 브로마이드가 그게 브로마이드가 쫙 붙어 있어서 그 브로마이드 가지려고 잡지를 샀죠. 근데 그게 한번 잡지를 사면은 돈 많은 친구가 사요. 그 반에 네. 한두 명이 산단 말이에요. 돈 많은 친구가. 그러면은 저는 주로 그 마이너 아이돌들을 좋아해서 가서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어, 너 그 H.O.T 좋아하니까 뒤에 그 걔네들은 필요 없지. 나 막 나 줄래? 그러면 걔네들이 어 성심성의껏 그걸 막 칼로 이렇게 뜯어서 주는데 그 앞부분에는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아, 네. 많이 많은 페이지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고 뒤로 갈수록 인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한 중간쯤 차지하는 그 잡지 중간쯤 차지하는 아이돌 많이 좋아했었고 아니 그러면은 섭바님도 집 안에 프로 그 포스터 같은 거 붙여 놓으셨었나요? 이제 잡지 보고서 네. 이제 받은 거 방에다 붙여놓고 오.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엽서나 사진 같은 거 많이 사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네. 엽서 같은 거 모으는 네.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영화 엽서에다가 막 뭐 만화 엽서에다가 영화 엽서도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막 뭐 가을의 전설 막 해가지고 브래드 피트 얼굴 크게 막 나오고 가을의 막, 전설 막 아웃 오브 아프리카 뭐 연인 아니 뭐. 근데 그걸 영화를 보시고 영화도 안 봤죠. 그때 어릴 때라서 다 19금이고 막 그런데 근데 뭘 알고 그거를 사 그게 다 사촌 언니 때문이에요. 아~ 사촌 언니가 모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려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 엽서 컬렉션에 그게 아직도 있어요. 우와 그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넣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 영화의 이제 존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찌감치 알았는데 이제 그 야한 영화 뭐 연인 같은 거 네네. 이런 거는 이제 보지 못했던 시기였죠. 오, 아, 그냥 포스터만 멋있구나. 아, 네, 이런 때였어요. 여러 가지를 모으셨네요. 아, 저도 그 엽서 같은 거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닌데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 어릴 때는 돈도 없으면서 다른 가수들 것도 다 모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그때는 약간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은 한 사람한테 꽂히면 그 사람만 정말 깊게 파는데 그때는 그렇죠. 약간 범성애자처럼 어 얘네도 잘생기고 얘네도 멋있네 막 이러면서 신기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때 인기 있었던 아이돌이라고 2인조 남성 그룹 아이돌 네네. 뭐 언타이틀이랑 인기 많았죠. 네. 우지원 막 그런 우지원. 분들 엽서도 있었어요 거기 같이 그러면은 우지원 멋있었죠. 네 농구 선수. 엽서가 있으면 잘생겼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 역시 얼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아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엔티카라고 있어요. 엔티카라고 자료 공유하는 엔티카요? 사이트요. 네. 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분들 아실 건데 거기 제 닉네임이 뭐였냐면은 뭘까? 미남 킬러. 미쳤어! 그때 근데... 고 1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 정신이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웃기지만 네. 정말 만주 씨를 네. 저 한 단어에 표현하는 정말 핵심을 찌른 단어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킬러는 죽이는 거잖아요. 미남을 왜 죽여 살려야지. 만주 씨가 항상 네. 얼빠기 때문에 그 얼빠의 역사를 제가 알고 그쵸,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 정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슨 생각이었을까? 내 속에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불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였었나 보다. 그런 청소년이었다. 어릴 때부터 네. 어쩜 그렇게 일관되게 네네. 얼굴만 보고 아니에요. 이제는 약간 그런 성격도 봅니다. 이제는. 근데 성격이 암만 지구 천장 뚫었듯이 좋아도 그쵸.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면 에이, 좋아하지 않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거지. 외모는 예선이고 이제 본선은 외모인 거지. 본선은 성격인 거죠. 아, 근데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객관적으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그 특정 외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항상 저는 그 소나무처럼 일관되게 저 제 취향이 있었죠. 정말 소나무시죠. 정일품 소나무시죠. 지금 그 쭉 읊으면은 정말 그 상이 있어요. 관상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그 상이 있어서 깜짝 놀다 할 정도로.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왜 네. 사진 합성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합성해봐야겠네요.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들 모습 다 모아가지고. 그럼 궁극의 이상형이 왠지 나을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요. 되겠다. 찾지만 뭔가 더 되진 않는. 일단 바라보기만 하는. 이미 짝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더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유부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할 얘기가 나왔어. 그 인성을 요즘에 덕질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요즘 그 SNS나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인성 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어? 뭐야 이 사람 이랬어? 이게 한 번 나오면 완전 그게 되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 아,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인성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의 성격을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리얼리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맞아요. 신인 때부터 리얼리티로 이제 그게 하나의 마케팅 수법이 지금 돼 있는데 그렇죠. 저희 그 1세대 아이돌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게다가 또 네. 신비주의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방송에 나와서 말도 네. 잘 안 시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HOT가 지금에 와서 뭐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화장실도 거기 안 쓰고 다른 화장실을 썼다 뭐 이러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일부러 뭐 말을 안 하고 인사도 안 네네.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팬들은 정말 더 모르겠죠 그 사람들의 성격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네. HOT가 이제 데뷔해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HOT를 네네.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멤버별 네. 이렇게 딱 사진이 나오고 네네. 멤버별 키랑 몸무게랑 혈액형이랑 성격이랑 이런 걸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내가 그거를 찾아서 봤는데 토니 성격이 뭐라고 네. 나왔냐면 네. 이지적이고 차분하다. 이지적이고 차분함 이렇게 딱 설명돼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게... 이재원은 뭐 다정다감하고 애교가 많음. 이거를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이거를 써서 주고. 이지적은 뭐야. 지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요. 이미지랑. 그러니까 그게 소속사에서 밀었던 이미지인가 보네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컨셉으로 딱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별로. 와. 이지적이다.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다. 와. 아 저도 천만 년 만에 들어보는 와, 느낌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때는. 아 그래서 그때는 굿즈도 많았잖아요. 아니 굿즈가 없었는데 네네. HOT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걸 유행시켰죠. 굿즈를. 아 그러고 보니 그 전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브로마이드 빼고 최초의 굿즈였던 것 같은데 그 캔디 때 유행했던 그 머리에 꽂는 핀, 핀이랑 머리 끈도 있었어요. 그 폼폼이 같은 털로 막 이렇게 복실복실한. 아 그래요? 아 그럼 바다 때문에 유행했었나 SNS? 아 네, 네. 아 맞아. 그랬다. 그리고 그 HOT는 핀. 네네. 핀 말고 다른 종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장우혁이 썼던 털모자. 아 맞아. 털모자. 털 번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있었어 옆에. 그 핀이랑 나란히 있었어. 둘이 같이 사야 되는 것 같은 거였네요. 맞아요, 세트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벙어리라네. 번거지 모자에 그 핀을 꽂았으니까. 맞아요. 그 색색별로 팔았는데 저도 그거 샀어요. 시장 가서. 아직도 있나요? 아유 없죠. 팬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나는 유행하는 거에 휩쓸려서 그때그때 다 사모은 스타일. 아 그때 털장갑도 있고 막. 네네. 아 그래서 멤버별로 막 색깔도 다 있고 제가 맞아요. 좋아하는 톤이는 빨간색이었어요. 숫자도 네. 있어요. 그 숫자. 맞아요. 그 등번호처럼 그 맞아요. 옷에 써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봐도. 딱히 그렇게 엄청 촌스럽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근데 어떨지 모르지만. HOT 좋아했던 분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항상 그 얕은 덕질의 깊이를 자랑하고 아, 혼자서 이게 막 거기까지는 모르시는 망상을 펼치면서 좋아했던 네, 타입이기 네.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시구나. 왜냐면 그 번호 가지고 뭐 아이디도 많이 만드시고 그 친구들 보면은 그 아이디에 꼭 그 숫자가 아. 들어가는 좋아하는 그 멤버의 그 등번호를 아이디 끝에 넣는다든지. 제 아이디를 밝힐 수가 없지만은 네네. 왜냐면 이 아이디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 아이디 저도요 저도요. 근데 진짜 유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아이디 때문에 또 생각나는데 저희 인터넷이 막 부흥하던 맞아요, 시기가 맞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씩. 저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저희 중학교 한 2, 3학년 때일 거예요 그때가. 네네. 그래서 그때 처음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중2, 중3이 뭘로 만들겠습니까 아이디를. 아 제발. 무조건 덕질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 아이디를 돌아보면 진짜 네네. 아직도 이불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때 만들었던 아이디를 쭉 쓰니까 회사에서도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 너무 쪽팔려. 정말 위험한데 누가 물어보면 절대 대답 못할 만한 뜻을 품고 있는 아이디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저희랑 나이대 비슷하신 분들은 그때 허세 가득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렇죠. 덕질에 관련되거나 그 둘 중 하나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 아니면은 정말 예외적으로 좀 이제 덕질도 안 하고 뭐 네. 허세도 없고 네. 약간 차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그냥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정도 와, 붙어서 건전하고 노멀하다. 나도 그랬었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모범적으로 생각했지만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속에서는 열정이 끓는. 네, 그렇죠. 아 지금 그 아이디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제 아이디에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내 아이돌뿐만 아니라 백스트릿 보이즈라고. 아 맞아. 해외 그 남자 아이돌 같은 그룹이 있었는데 네네. 그 아이돌 중에 한 멤버 이름을 제가 오. 메일 아이디에 그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아 그분도 그럼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오. 아이디가 그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직도 쓰면서 아직도 어머. 생각나요. 어머. 그래서 그때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맞아요. 엔싱크 다 생각났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국내 아이돌만 좋아했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 엔싱크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체육 그 과제로 그걸 했었어야 됐어요. 뭐 창작무용 같은 걸 했었어야 됐는데 맞아요. 그걸 엔싱크 노래로 더리팝이라는 노래로 더리팝 네네네 그걸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아요. 그때 대단했어요. 인기가 아 엄청났죠. 그걸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가 마스 네네. 게임 같은 거 했잖아요. 마스 게임? 네네. 그 음악에 맞춰서 춤 안무를 해가지고 운동회 때 같은 때나 체육 실기로 춤을 추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실기로? 네네. 저는 꼭 했어요. 그 실기로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운동회 때 꼭 했어요. 뭐 음악이 뭐였냐면 중학교 네. 때 왜 그 네. DJ DOC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이런 거 음악을 그거 아니 그게 근데 수학여행 때 무슨 그런 장기자랑이 아니라 아니었어요. 그 장기자랑으로도 애들이 했는데 체육 실기도 애들끼리 안무를 짜서 그걸로 이제 실기를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운동회 때는 이제 반별로 안무를 만들어요. 와 힙하다. 네네. 그래서 와. 반별로 자기들 이제 음악을 한 가지 음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신 곡들을 짬뽕을 해서 안무를 다 같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와 재밌겠다. 네 막 무슨 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앞에 막 네. 사람들이 막 와서 음악 나오면 막 안무 같은 거 짜서 막 이렇게 막 움직였다 막 대열을 막 갖췄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운동회 때마다 꼭 했어요. 그걸 안무를 누가 짜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약간 리더격인 애들 있죠. 약간 춤 잘 춘다 이런 애들 반에서 한두 명씩 꼭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 주로 짜고 좀 막힐 때 뭐 같이 짜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와. 그렇게 운동회 때 하고 그랬어요. 와, 되게 좋은 학교네요. 저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좀 잘 논다. 이런 네. 친구들만 그런 걸 해서 아. 그 특별 무대처럼 아, 네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하고 싶어도 욕망이 있어도 실력이 없는 저 같은 아이들은 그 밑에서 엄청나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막 되게 부러웠었죠. 그때 그 좀 잘 네. 나간다는 애들이 그쵸, 그쵸. 막 학예회나 맞아요. 학예회 학예회 아닌가? 왜 그 네. 소풍 맞다. 소풍 네. 아니면 수학여행 때 네네 네. 맞아요. 근데 나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밑에서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네 근데 그 한 번 연습은 한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오. 초등학교 때 룰라 3-4로 네, 하지는 못했어요. 하, 룰라도 진짜 대단했는데 그때 룰라가 정말 남녀노소 다 할 거 없이 다 좋아했잖아요. 지금 들어도 노래 너무 좋죠. 노래가 일단 좋았으니까. 네네. 하, 맞아요. 그때 정말 초등학교 때 그 룰라 춤 안 추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췄어요 그거를. 아, 그때 네. 그 엉덩이 춤. 사바사바. 어, 사바사바. 3-4도 그렇고. 아, 3-4. 네, 네. 아, 노래 저... 지금 들어도 좋아요, 그거는. 진짜 좋죠. 룰라 노래는 진짜 여러분 다시 한 번씩 다 찾아서 쫙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네. 아, 아까 말 못했는데 김원준 씨 그 창공 할 때 사진 지금 찾아보세요. 너무 잘생겼어. 지금 찾아봐. 아, 찾아봐야겠네. 네. 어, 갑자기 분위기 김원준 씨 됐는데 아, 네. 네. 아, 근데 더 있는데 초등학교 때 뭐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덕질을.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인생이야 그냥 인생이 덕질이. 네, 네. 아, 초등학교 때 정말 그때 또 좋아했던 게 아, DJ DOC 얘기 나와서 갑자기 아. DJ DOC 얘기가 생각났는데 아 DJ DOC에 제가 이하늘 씨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취향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빡빡머리를 정말 싫어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 한결같이 대나무같이 얼빠한데 네. 만주 씨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여워 보였어요. 제 그 어린 나이.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네. 그 DJ DOC 노래가 되게 굉장히 네네. 센세이션하고 네네네. 차별화돼 있고 네. 랩 스타일도 그렇게 아, 귀여운 랩 맞아요, 스타일이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진짜 네 엄청 났었죠 DJ 그래서 DOC도. 그래서 제가 그때 테이프를 샀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사가 네. 굉장히 선정적이어서 그 초등학생이 읽을만한 가사가 아닌데 그때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가사를 막 며칠 만에 다 외워서 노래 순서까지 예, 다 외우고 대단하... 랩까지 다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역시... 덕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덕질을 할 때는 아시죠? 아 알죠. 덕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덕질의 그 클래스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둘이 만나서 그 되는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너지가 그 폭발해요. 둘이 만나면. 거의 초신성 폭발처럼. 한 명이 있을 때 아파트 부신다면 진짜 둘이 그쵸, 있으면 그쵸. 지구까지 그쵸, 부실 그쵸. 수 있는. 우주 부신.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도 DJ DOC를 좋아해서 둘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DJ DOC 덕분에. 아니, 왜요? 가사가 영어인가. 아니 가사와 제목에 그 아, 영어가 있으면은. 네, 그 Remember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네, 그녀의 속눈썹은. 맞아요, 맞아요. 길다. 길다. 어, 네네. 그건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엄청 심각하게. 네. 나 이거 제목의 뜻을 알았다. 초등학교 때 저희는 아, 영어.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모르고 리멤버의 네. 뜻을 모르고. 그렇죠. 영어 공부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시키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파벳만 겨우 알던 때예요. 읽지를 아. 못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래서 아 뭔데 물어보니까. 아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래. 그래서 오 그렇구나. 이제 깊이가 틀려지는 거죠 그 그쵸? 순간. 덕질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막 둘이 영어를 막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근데 네. 너무 웃긴 게 만주 씨의 인생 정말 옛날부터 한결 같았네요. 네. 정말 한결 같죠. 요즘도 네. 덕질하면서 영어와 그쵸. 그 기타 등등의 언어를 섭렵하시잖아요. 그쵸. 덕질 아니면은 지금도 별로 못 이제 잘하는 거 아니지만. 덕질 아니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덕질해서 그나마 왜 덕질이 인생의 교육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는 거죠? 덕질이 본체인 거죠. 인생은 현실은 덕질하면서 틈틈이 사는 거고 덕질이 본체인 거예요. 제 인생에.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인생에 과몰입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은 거기 인생에 현생에 과몰입하면은 덕질에 쓸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현실은 대충 살아야 돼. 왜냐면 그 에너지 가지고 덕질해야 되거든. 아 근데 너무 공감이 가요 정말. 네. 만주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 DJ 디오 씨. 아 그 네. 나의 성공담인가? 그 네네.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이제는 자신이 생긴 거야 나의 모습에 나나라니가 바로 그 이유라. 아 이거 바로 나와 이렇게. 아 그때 네. 내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짝사랑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성공하고 싶다. 와 이런 초등학교 생각하고 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성공하고 싶다. 네네. 근데 그때부터 와. 막 그런 노래 들으면서 네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가요? 막 제가 어릴 때 왜 그때는 왜 최신 가요 모음 네네. 해가지고 아,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네네. 아 그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몇천 원씩 주고 사고 그랬는데 네네. 그 제가 그 당시에 샀던 테이프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네네. 뭐가 있냐면은 네. 아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 아 그 노래 명곡이죠. 그리고 잭스키스 커플. 어. 베이비복스 야이야이야. 오. 그 유피 뿌요뿌요. 아, 뿌요뿌요 진짜. 그리고 너무 좋았어, 그 노래. 네, 진짜 좋았죠, 네, 그때. 네, 네. 그 이소라 믿음? 와. 여명 사랑한 후에. 여명. 듣고 싶어. 와, 정말. 이 노래.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한 테이프에 들어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와, 나도 커플 되고 싶다. 웬일이야.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네, 했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짝사랑만 하셨다 그랬는데 네. 한 번도 남자친구 있었던 적이 없나요? 남자친구 대학교 때 처음 사귄 거예요. 그러시구나. 갑자기 분위기 아, 너무 다운되는데. 아, 근데 그때 그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가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그렇죠. 사랑 노래들도 그때 그 아 그 혼성 다섯 명 영턱스 클럽 정말 나 그 노래 말고 못난이 컴플렉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맞아요. 그게 굉장히 10대들을 타겟으로 한 어 맞아요. 지금 들어보면은 약간 가사가 어, 그 볼빨간 사춘기의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나는 되게 못났는데 되게 평범한 애인데 어, 맞아요. 인기 있는 애가 날 좋아한다고 했다. 약간 이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도 그 노래에 굉장히 빠졌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 생각났는데 네. 제가 항상 초등학교 때는 네. 제가 짝사랑해가 그렇진 않았는데 중학교 네네. 때 짝사랑했던 애가 완전히 네. 인기가 좀 많은 애였어요. 춤도 잘 추고 생긴 것도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중에 이제 한 명이었죠. 네. 그래서 걔 아 제가 이거 몇 번 만주 씨한테 얘기했는데 네. 걔 뒷자리 옆자리도 아니에요. 걔 뒷자리 앉고 싶어가지고 그 반에서 어머. 약간 좀 그 이렇게 네네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약간 네네. 피하는 아이들 피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애들이 다 걔랑 앉기 싫어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짝꿍 배정받고 나서 그 애 옆자리에 배정받아서 슬퍼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얘야 내가 너랑 자리를 바꿀게. 그 정도로? 네. 그 뒤에 앉고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랑 자리를 바꾸자.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 스스로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와. 행동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도 한마디 잘 못 붙이는 네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아했던 애 뒷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뭔가 마음 아프네요. 왜 그쵸? 말을 한마디도 못 걸었을까. 말이라도 걸지. 지금 유부녀가 돼서 지금 돌이켜보는데 네. 여러분 말 걸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를 10대가 들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다. 10대 안 들을 거야 근데. 그리고 요즘 10대들 말도 잘하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때랑 다를 거예요. 우리는 말도 네. 못하고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뭐 남자애랑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왜 사귀는 것도 애들 사이에서 엄청 큰 놀림감이었잖아요. 놀렸죠. 맞아요. 아, 그랬었는데 참 진짜. 유치했던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연애가 엎그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은근 만주 씨가 제가 알기로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가지고 은근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 없죠? 이 미스터리인데? 그거는 만주 씨가 얼빠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기준선이 살짝만 낮았어도 아, 만주 씨가 꽤 많은 더 많은 연애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게 덕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덕질의 문제예요. 그 본체가 덕질이라서. 이게 아니 눈이 높다 높다 하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은 네. 이게 대기권에 없어요, 눈이. 시야가. 아, 그렇죠. 대기권 뚫고 이미 올라가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제가 만족이 보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주 씨의 그 아. 기준은 정말 지구에 없을 정도로. 네. 아, 이게 덕질의 그 후유증의 하나이죠. 좀 네,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애를 제대로 못할 수 있다. 뭐 본체가 덕질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인생은 뭐 덕질하다 남으면은 그때 사는 거라서 괜찮아요. 하얗게 불태우고 사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중학교로 한번 올라와 봅시다. 근데 네. 제가 아, 그 중학교 때로 올라왔을 때 네. 그때 제가 살짝 다른 분야로 아, 덕질이 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가수를 좋아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안 분야. 안 돼. 이거는 따로 해야 돼. 이거는 특집으로 해야 돼서 이거 오늘 하지 말고 오늘은 네네. 아이돌만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네. 그 토니를 제일 좋아했었지만 그 네네. 덕질에 빠져서 토니를 네. 한동안 못 좋아했었던 아, 그런 시기가 그 관심 많이 못 줬었던 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네. H.O.T가 네. 열마초로 아~ 컴백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열마초를 보고 너무 또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센케 맞아. 센 컨셉 맞아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도 근데 백파이어 컨셉 했을 때 좋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센 네. 그 그런 거에 되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지만은 네. 저도 모르게 또 그때 심쿵. 네, 취향이 발동돼가지고 그때 왜 가죽 옷 입고 맞아. 막 멜로디 약간 섹시해요 지금 들은 열맞춰 무조건 억지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근데 그때 토니가 진짜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 길게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토니 씨? 약간 머리 길게 해서 묶었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포니테일처럼 네, 위에 네, 삐죽삐죽 해가지고 네, 그렇게도 화장도 하고, 네, 약간 맞아요. 일본 비주얼 락밴드처럼 하고 나왔었어요 그때.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음악 장르 자체도 약간 락스러운 그런 게 있었어요. 살짝 그런 느낌이 네네. 있었죠. 그래서 그때 네. 저도 어릴 때지만 저도 네. 모르게 네. 처음으로 네. 아이돌에게 네. 섹시함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전에 어, 귀엽다, 멋있다, 아. 이거 순수한 아. 이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섹시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뭐 어떤 뭐 한 게 있나요? 그래서 네. 갑자기 토니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토니한테 그동안 신경 못 썼던 게 미안해가 미치겠다. 미안해가지고 네. 제가 제 일기장에다가 네. 토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왜 편지를 보내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뭐든지 간에 혼자서 이렇게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보여줄 것도 아니면서 혼자 토니한테 네네. 편지를 썼던 거예요. 사죄의 편지. 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에게 관심 많이 못 줬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고 앞으로 너한테 반성문이에요? 편지가 아니라 반성문인데. 그러니까 완전 미쳤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관심을 좀 많이 줬나요? 아, 그렇죠. 열마초 할 때 동안은 아주 그냥 바짝 관심을 줬었죠.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때 네. 열마초 때 진짜 최고의 네네. 그런 때였죠. 그때 진짜 멋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H.O.T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도 최애가 아니고 제 최애 돌은 NRG였습니다. 이 지금과도 일맥 상통하는 약간은 마이너한 네, 약간 마이너. 그 반에서 저 혼자 있고 그 학년에선 한 3명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애들이. 근데 그 NRG를 좋아해서 좋은 점은 잡지를 그 안 싸워도 된다. 그렇죠. 다른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이 부자 친구가 잡지를 사면 그 뒤에 NRG 거를 저한테 들고 와요. 직접. 왜냐면 유명했거든요. 얘는 NR 팬이야. 그걸로 유명해서 애들이 그게 생기면 저한테 다 족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족한 덕질. 그 당시에는 풍족할 덕질을 했었죠. 아 근데 진짜 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왜 네. 처음 시작할 때 막 이제 아무도 네. 잘 그 사람을 모를 때는 네네. 뭔가 나만의 것인 것 같고 약간 그런 이제 나만 아는 맛집 같은 느낌? 그래서 나만 잘 다니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인기 많아지면은 네네. 뭔가 막 맛집 갔는데 그 앞에 줄 쫙 서 있는 그쵸,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느낌 있잖아요. 그쵸. 약간 서운한 게 있고 너무 인기 많으면은 왠지 저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봐도 네. 주인공 말고 꼭 그... 서브캐 옆에서 같이 그냥 막 시크하고 폼 잡고 있는 그런 애들 좋아하고 근데 저 그건 저도 그랬던 게 왜 그 뭐냐 슬램덩크 같은 거 봐도 네네. 강백호도 멋있지만 서태웅 서태웅 진짜 너무 시크하고 너무 멋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주인공은 항상 약간 열정 넘치고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그때 그쵸, 당시에는 그쵸. 그렇고 그 서브캐가 좀 맞아요. 샤프하고 멋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네. 만주 씨가 보노보노에서도 네. 표범 아저씨 좋아하잖아요. 아, 야옹이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마이너를 좋아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만주 씨. 어딜 가도 마이너를 좋아하고 뭐 그 그룹 안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는 멤버를 좋아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제 피에 약간 흐르는 게 아닌가 마이너의 피가 고등학교 때 원타임 좋아했었거든요. 아 원타임 멋있었죠. 원타임도 인기 많았잖아요. 많았죠. 처음에는 네. 근데 이상하게 노래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덕질하는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약간은 네. 그 아이돌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으로 치면은 왜 그 힙합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 따로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을 때 제 친구들을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얘 잘생기지 않았니? 세일즈맨. 네, 멋있지 않니? 맨날 그 사진이랑 이런 걸 보여주고 화보집도 사고 그때 제가 진짜 CD도 사고 CD 플레이어도 없으면서 아주 항상 그 만주 씨는 항상 이제 세일즈를 해요. 그쵸. 덕질하면은. 그렇죠. 왜냐면 알려야 되고 이 좋은 걸 나만 좋아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귀엽고 이쁜 애들이 있는데 왜 모르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속 터지는 마음. 아 그렇죠. 왜 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쁜 애들을 왜 몰라주고 이 이쁜 애들이 더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실력이 있고.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아, 만주 씨 진짜 옛날부터 한결 같았네요 정말. 네 그때는 친구에게만 이제 세일즈를 했다면 지금은 SNS.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거의 그 리더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그거 하나 이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팬덤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그 마이너한 약간 팬덤을 마이너 안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정말 하찮은 그 수준이고 정말 그 안에서는 제가 혼자 덕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혼자 덕질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만주 씨는 거의 뭐 네. 황무지에 가서 밭을 일구고 씨 뿌리는 타입? 진짜로? 마이너한 약간 그 네. 비옥한 토양이 아니에요. 약간은 황량한 황무지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아니, 그런 땅. 정말 이상한 게 여기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왜 거기로 발길이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답답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맨날 보면은 가서 혼자 황량한 데 가서 땅 파고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그 돌부터 골라낸다니까요. 가서. 제 기초 다지기부터. 네. 아 사자님은 그러면은 네. 그 후에 H.O.T 후에는 아이돌 또 H.O.T 누구 있나요? H.O.T 후에는 제가 이제 유승준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고등학교 때였나요? 중학교 때 중학교 아니에요? 때 아 중 고등학교 때까지도 인기 있었어요 그때. 아 그랬었구나. 네네네. 아무튼간에 유승준 좋아했었는데 그 유승준이 약간 아름다운 청년을 유명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약간 인성 덕질까지 더해져가지고. 어, 맞아요. 어, 그때 그렇게 세이지를 했어요. 그렇죠. 온 국민이 다 약간 맞아요. 예뻐했잖아요. 맞아요. 애정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더 컸던 거죠. 그 배신감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거의 완벽한 캐릭터였어요. 생긴 것도 샤프하게 잘생겨. 그런데 몸매도 이제 그때 아 맞아 운동도 잘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걸 약간 이제 느낄 때였기 때문에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섹시함을 어필받고 그 네. 그러면 그런데 막 네. 인성은 막 너무 옆집 청년처럼 막 너무 막 빠져들었구나 빠져들었어. 네 그런 거여가지고 네. 제가 데뷔 앨범까지 사고 막 유승준 엽서 사고 사진 우와. 사고 이랬는데 네 터진 거군요. 그 일이 네 터졌던 거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동거동락이라고 하, 동거동락 진짜 최고의 예능 너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유승준 씨가 맨날 거의 나오고 고정으로 막 이범수 씨 나오고 그때 아. 당시에 인기 있었던 아이돌 다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번쯤 나와야 인기의 척도였어요. 어, 그렇죠, 거기 그렇죠. 나와야 아 인기가 좀 있구나 애들 사람들한테 네네.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런 척도였어요. 거기 아, 그렇죠. 출연하는 게. 네. 그래서 요즘도 유튜브 가보니까는 네. 그 동거동락이 그 통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요? 네네. 그래서 그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그게 올라와 있군요. 네네. 어, 몰랐네요. 어. 유승준 고등학교 때. 어. 네. 그러면. 아니 근데 그 한 가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중학교 때. 나 그때까지도 네네. 그 방학을 하면은 네. 친척 집에 놀러 가서 한 일주일 이상 있다가 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친척 언니가 있어요. 네.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났는데 네. 이제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데 네. 그 친척 언니랑 이제 밤에 같이 이제 자려고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친척 언니가 저한테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막 계속 쫄라가지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네. 그 친척 언니가 H.O.T.에서 장우혁을 좋아했어요. 네. 아 너무 벌써부터 웃긴데. 네. 그냥 그 장우혁 좋아하게 된 것도 웃긴 게 꿈에 나와서 좋아했던가 아, 전혀 생각도 없다가 꿈에 나와서 갑자기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해서 그 언니랑 네. H.O.T.가 나오는 이제 그 그거를 상상을 제가 내가 혼자 상상을 해서 친척 언니한테 그 바로 말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 밤에 방에 누워가지고 불 끄고 그때 아, 진짜 그때 손발이 저는 오그라든다. 네 진짜 손발 엄청 오그라들. 네. 지금은 이제 팬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팬픽도 뭔지도 잘 모르고 네, 네, 네. 뭐 읽어본 적도 없고 네, 네. 잘 모르는 시대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제가 그걸 막 상상해서 막 언니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게 내용이 기억나요. 미치겠다. 뭐였냐면은 네. H.O.T.가 네. 행사를 뛰러. 아, 네. 네, 여러분 픽션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행사를 뛰러 강원도를 가요. 네. 강원도를 가는데 네. 그 겨울이라서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강원도 눈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나름 설정이 뒷대가 그죠. 현실적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네. 눈이 오는데 네, 점점 네. 강원도 가까워지면서 눈이 점점 더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고립이 된 거예요. 오. 주변에 인가도 없지 마을도 네. 없이 산길에 고립이 된 거예요. 오. H.O.T. 밴이. 미치겠다. 근데 네. 저랑 언니도 스키장인가? 네. 아무튼 그런 데 가려고 차를 타고 네네. 강원도를 가고 있었던 둘이 거죠. 스키장? 아니 그 뭐 딴 사람이 뭐 있었겠죠. 네네, 같이 네네. 가는 사람이. 근데 네. 왜냐면 어렸으니까 우리가 운전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그렇게 그 도로에 고립됐는데 H.O.T. 차량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네. 그런 설정이라서 우리 둘이 어. 고립돼가지고 두 차량이 고립돼가지고 춥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한 차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연히 네. 만나서 그렇게 오. 힘든 그 오. 추운 고립된 밤을 같이 오. 이제 보내고 네. 다음에 이제 우연히 또 만나서 오. 뭐 이렇게 잘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연애를 하는 내용이었나요? 둘이?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가진 아~ 못했는데 그 아무튼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어~ 끊어지긴 했는데 네. 그런 류의 내용이었고 어~ 웃긴 게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네.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친척 언니한테 얘기해줬던 네. 이게 네. 기억에 남아요. 이게 이 시나리오만 아~ 그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서 막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팬픽처럼 토니가 등장하는. 근데 그런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그래서 상상력이 좀 있으셨네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친척 언니가 막 재밌다고 더해달라고. 친척 언니는 좋지. 자기가 주인공인데. 얼마나 저 자기가 주인공이 막 팬픽을 써주고 있는데 옆에서 바로. 근데 진짜 막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고. 아 정말. 정말 오그라든다. 아 제가 가가지고서는 네. 인셉션처럼 응. 내 스스로를 말리고 싶은 응. 기억 중에 하나죠. 인터스텔라처럼. 인셉션이 아 맞다 맞다. 인터스텔라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나이가 막 이게 헷갈려요. 아 그렇네요. 근데 왜 제가 이거에 네. 대해서 근데 더 깊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만주 씨가 팬픽이라고 해야 제발! 될까? 그런 걸 굉장히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함부로 주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만주 씨는 창작 활동을 팬픽으로서도 아, 많이 아닙니다, 한 걸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어릴 때도 팬픽을 썼나요? 학창 시절에도? 아 이거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건 말 안 하고 그런 거로만 이제 얘기할게요. 했냐 안 했나? 썼죠. 역시. 어디다 썼냐? 일기장. 아. 그 일기장 아, 너무, 입수할 수 없나요? 아니 너무 웃긴 게 그때도 뭔가 제가 그런 창작 욕구가 있었나 봐요. 한결같아. 그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같은 시나리오. 네. 인터넷에 있는 걸로는 네, 네. 충당이 안 네. 되는 네. 이 그래서 시나리오.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일기장에 일기장에 그거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깊이 있게 덕질을 했는지 지금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어요. 순수해가지고 굉장히 퓨어한 건전한. 약간 우정을 나누고 오, 너무 건전한데? 그 건전한 내용을 주로 썼고 대신 남한테 보여주기엔 너무 부끄러운 그런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네. 갠수하고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그 일기장이 있긴 있어요. 약간 지금 네. 어떤 기분이냐면은 네. 그 봉인되어서 열리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랄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열리면은 내 인생이 끝장나는 어디 가서 내 이름 석자 말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아 입수하고 아. 싶네요 뭔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쭉 아이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돌 특집으로 아예 가죠 뭐. 아 그러면은 뭐 네. 아이돌에 대해서 약간 또 그 누가 있었죠? 하, 제가 아이돌 많이 좋아했는데 하,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유승준 이후로 네. 그 아주 아까도 말했듯이 네. 다른 노선을 네. 탔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누구를 깊이 있게 그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게 누구냐면 이제 G.O.D. 신화 오. 이렇게 그 이어졌었어요. 아, 약간 관심이 아 관심만 가지고 네네. 입덕까진 아니고 네네 좀 더 좋아하는 정도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면 아니 저는 근데 최근 아이돌은 막 입덕까진 아니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입덕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왜냐면 너무 어린. 맞아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지금. 죄책감이 들어요.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어가니까 이게. 아, 점점 나보다 네. 어린.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런 연예인이 줄어들고. 그쵸 그쵸. 그러다 이게... 보니까 봐서 좋긴 한데. 그렇게 깊이까지 빠지게 맞아요. 되진 않는 거죠. 맞아요. 그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얼핏 비치는 그 아이 같은 순수한 아,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아 진짜 이래도 오죠. 되나. 네네. 아, 막 이거 철컹철컹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아 그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돌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 그렇죠.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흐뭇하죠. 응. 몸매도 좋은데 근데 너무 잘해 또.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안무 영상이나 무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신곡 나오면 다 체크하고 아이돌들 역시 네, 그거를 한 번씩 다 보는데 와 정말 저희가 한창 덕질하던 때랑 오, 퀄리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그 안무나 노래의 그 뭐, 퀄리티가 이로 말할 수 없죠 뭐. 네, 실력이 요즘에는 너무 상향 그 평준화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뭐 소규모 그런 회사에서 나온 아이돌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요즘에는. 아, 역시 만주 씨한테 이런 걸 다 네. 듣지 않으면은 전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비교적 최근 아이돌들에도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카이라든지 션우. 아. 제가 참 네. 한결같이 네. 센케를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 슈라웃 아 슈라웃 슈라웃 그걸로 떴다고 볼 수 있죠 몬스타엑스가 그 네. 진짜 저는 네. 제가 항상 네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극도로 꺼렸고 어릴 때부터도 20대 후반 이런 네네. 사람들 좋아했었어요. 거의 좋아하는 나이대 보면은 옛날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네. 그 나이가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사람도 이제 보이질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는 나만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그 나이대에 머물러 있는 그쵸, 느낌?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되는데 션우는 네. 아, 진짜 이 내 나이가 많은 내가 봐도 네. 뭔가 그 느껴지는 뭔가 그 틀린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느꼈나요? 그 춤에서 느낀 거예요? 몸에서 느낀 거예요? 어디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덜덜덜 떠는 그 아, 그 부분 전주시 저 아 궁하고 시작되는 그 부분 그거는 진짜 네.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부분에서 내 심장도 떨렸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 분들 많아요. 댓글 보면은. 아니 그건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너무 작정을 한 거고. 작정했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범죄적인. 맞아요. 아 그때 아 저도 아 그 션우 가 트위터에서 잠깐 유명해지기 네. 전에도 네. 션우는 인기가 조금 있었어요. 트위터 안에서. 그래서 역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션우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찾아본 거예요. 아 션우가 대체 누구길래 하고 그 몬스타엑스를 봤는데 그 슈라웃을 처음 본 거죠. 저도. 아 근데 보는 순간 와 그 옷이 그 패션이 착장이 그 앞선이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거 네. 작정을 했다니까요? 정말 그거 보고 일단 입이 한번 벌어지고 그 정비공 옷 그쵸? 그리고 그 안무에서 두 번째로 입이 벌어지고 그리고 춤을 굉장히 진짜 잘 춰요. 실력들이 다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오, 그거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넉다운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전에 노래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오, 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드라마라마 그 노래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춤도 막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은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 춤을 꼭. 네. 아니 그 제가 볼 때 그 네. 옷에 뭔가 있어요. 그 오리온 그 정비공 옷에.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던 거지만 네네네. 정말 다시 한번 그 느꼈고 그그 네. 그 지퍼 하나로 이루어진 그 아슬아슬한 그 느낌 아 이거 위험한데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근육량에 따라서 그 지퍼의 열림 정도가 다르다는 거 그게 너무 웃긴 점이고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 현황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정말. 그 직캠이 그리고 또 엄청 훌륭해요. 요즘에 MPD 직캠이라고 하는 아 요즘에는 그 방송국에서 직캠 내주는 것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뮤비보다도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진짜 덕질에 최적화된 이 세상 아 정말 좋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네. 근데 저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그게 좀 슬픈 부분이긴 한데. 저처럼 연상을 좋아하는 이런 타입은 정말 설 자리가 없고요. 네. 뭐에서 더도 그 낙담을 느끼냐면은 네. 아이돌은 이제 내려놨어요. 저보다 이제 아. 오빠가 없는 건 당연한 현실이죠. 다 동생들만 있는 건 당연한 그쵸. 현실인데 이제 드라마마저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아, 그렇죠. 드라마를 볼 게 이렇게 아. 많이 없는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네.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게 드라마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그쵸. 로맨스 드라마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드라마에 없고 아. 막 박보검 멋있죠, 물론. 박보검 아. 엄청 멋있고 귀엽고 네. 진짜 보면은 네. 막 힐링되고 그러는데 네, 네, 네. 그 남자로는 안 느껴지는. 네, 그렇죠. 제가 그 여신공한테 도저히 아, 이입을 할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마저 별로 볼 게 없고. 아, 슬프다. 그렇죠. 아, 너무 슬프다. 그래도 카이 좋아하셨잖아요. 얼마 전까지 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카이는 이제 제가 실력파기 때문에. 네. 아, 거기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엑소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네. 노래는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아. 관심 없고 뭐 네. 멤버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카이가 있나 보다 네. 뭐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 템포. 아. 템포는 진짜 우연히 유튜브 갔다가 아. 추천 영상을 들어갔다가 노래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안무가 그러니까 안무 아. 짜임새가 진짜 너무 확실히 대기업은 달라. 대기업이라서 네네.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준이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런 느낌 확 네네. 오면서 그 춤 하나하나가 뭔가 사람을 아. 자극시키는 그 노래와 그런 분위기와 그 아. 춤이 딱 맞아떨어졌을 맞아요, 때 느껴지는 맞아요. 그 희열이 딱 느껴지면서 근데 그 카이의 춤은 정말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국보급이라 그래.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 온몸의 보험을 부위별로 하나씩 들어줘야 되는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전수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안무의 어떤 포인트와 느낌, 그 그렇죠, 안무가가 그렇죠. 애초에 의도했을 법한 그렇죠. 그것을 못 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카이는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아. 그 플러스 알파를 더한 그렇죠. 느낌이랄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러브샷에서 느꼈습니다. 러브샷 정말 제가 카이 잘하는 건 알고 정말. 있었어요. 실력이 있다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보이니까. 근데 내 스타일, 내 취향은 아니니까 외모가 그렇죠. 네, 취향은 아닐 수 있잖아요. 실력을 알아도. 근데 러브샷을 봤을 때 러브샷을 보고 그 꿀렁거리는 안무 그 손으로 총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가슴에 대고 꿀렁거릴 때 정말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제가 막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입을 제가 입 눈, 코, 입을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주 대단하죠. 그 네. 특히 그 연말에 가요 대전 같은 거 할 때 그 카이가 나와서 그쵸. 혼자 동무 추면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 보고서 저는 집에서 혼자서 보는데도 네. 정말 까무러 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실력이 그게 다라면은 그렇죠. 네, 그게 아무리 취향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사람을 맞아요. 홀리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빠져들게 하고 그거를 그냥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네, 카이 네. 춤을 볼 때 그 카이 자체가 멋있는 네. 것도 있지만 네, 너무 네, 잘생겼잖아요. 네, 근데 네. 저도 카이가 그렇게 제 취향의 외모는 아닌데 네. 카이의 춤을 보면은 그 어떤 동작 하나하나의 짜릿함이 느껴진다. 맞아요. 손짓 하나에. 그래 내가 표현받고 그 표현하는 건 받고 싶은 느낌이 이거여서 이 춤은 이 느낌이야. 이런 걸 진짜 그래 이거지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안무. 맞아요. 그런 맞아요. 춤선.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이 카이는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네. 러브샷을 네. 많이 안 찾아봤어요. 템포보다. 너무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렇죠. 그거는 진짜 보면은 보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무서워. 그 정도로 유해하다. 그렇죠. 심장에 유해하다. 그렇죠. 어쩌다 한번 보고서 캬 이러고서는 그렇죠. 그렇죠. 아,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이 느낌 간직한 채 좀 띄워야겠다. 아니 이런... 안무가분한테 진짜 상장이라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아, 진짜 너무 작정한 작정한 춤이고 저는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안무 있어요. 아, 네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하, 제가 또 시우민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엑소에서는. 아, 그렇죠. 너무 귀여우시고. 귀엽죠. 어, 네네. 귀여워서 좋아하는데, 아, 시우민 씨가 그 춤 출 때 너무 귀여워요. 어, 섹시하면서 귀여운 큐트 섹시. 어, 그거를 전 항상 이제 볼 때 카이 씨만 보고 딴 사람들은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시우미 파트를 꼭 보겠습니다. 네, 큐트 섹시가 있고, 그래서 큐트한 거는 약간 취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시우민 씨의 팬으로서 정말 좋은 안무였다. 봐야겠네요. 그리고 엑소가 항상 그 으르렁으로 한번 쳤잖아요. 네네네. 뜨고 나서 그 후에 원래 한번 뜨고 나면 그 후가 더 힘든 거거든요. 어.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맞아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뭐 중동 나오고 저는 다 좋았어요. 어, 네네. 와, 어떻게 여기서 더 멋있는 게 나오냐. 와, 진짜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템포 나오고 러브샷 나오고 이거 보면서 그거는 정말 제가, 네네. SM은 정말 욕할 것도 많지만 훌륭한 회사다. 훌륭하다. 욕은 나오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찾게 되는 회사. 어, 더 그 기대를 더 하게 만드는 다음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달라요. 우리는 어휘력이 너무 딸려. 우리는 어휘력 너무 딸려서 뭐 좋다 할 때 와 좋다 쩐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나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할 말이 쩐다밖에 없어. 이게 다른 노래들과 어떻게 다르고 뭐 그런 걸 이런 쪽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비루한 이 어휘력과 이 정보력. 아, 그 안무의 그 착착 맞음은 정말 여러분 꼭 가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템포를. 아, 이거는 정말 템포랑 그 러브샷은 꼭 보셔야 된다. 네네. 그거는 정말 그냥 일반인이 봐도 감탄이 저로 나오는 그 예술적으로도 진짜 가치가 어, 그렇죠.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로. 저는 진짜 한 단계 네. 높여놨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왜 세계인들이 이 케이팝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보시면 안다. 아, 절로 그렇죠. 감탄이 나온다. 아마 외국인들도 네. 러브샷 그거 무대 보면은 네네. 치명적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거 보고 네, 그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올라잖아요. 리액션. 아, 네네. 네, 옆으로 쓰러지시던데요, 거의. 아, 근데 진짜 그럴 네. 것 같아요. 러브샷은 네.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네네. 모르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맞아요. 그 요즘에 빅스의 그 라비 씨는 그러면은 아. 한때 그 스쳐 지나가는 분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라비 씨도 꾸준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 네. 라비 씨가 네. 얼마 전에도 뭐 네. 신곡을 하나 냈었거든요. 혼자서? 네네. 그 라비 씨가 혼자 작곡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그건 좀 됐는데 네. 양효섭 씨랑 같이 뭐 작곡해가지고 뭐 둘이요? 네네. 어도러블 그 노래 낸 적 있고 최근에도 몇 개월 전인가 노래 냈어요. 약간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약간은 살기 싫다고 느껴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힘을 네네. 내서 뭔가 긍정적이고 밝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모습도 네 모습이고 그냥 그거 꼭 밝지 않아도 괜찮아. 내용이 참 좋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는 노래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운받았어요. 우와, 꾸준히 그래도 관심을 주고 있네요. 근데 나비는 실력이 네. 네, 그런 작곡 실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리고 생각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생각도 있고 제가 예능에서 봤을 때는 아 그걸로 봐서 그런지 그 쇼미더머니에서 그 모습만 봐서 그런지 제가 그거 말고는 다른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까불까불하고 약간 너무 업돼 있다. 뭐, 비글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했는데 아 그런 면이 있군요 또. 네, 라비가 그 그래피티 이런 네네. 것도 제가 알기론 좀 그 관심 있고 막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아,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구나.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런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감수성이. 약간 RM도 방탄의 RM도 제가 좋아하는 맞다. 이유가 맞다. 네. 뭔가 똑똑 퀘퀘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철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문제적 남자에서 패널이었죠. 아, 문제적 남자라고 그 IQ 좋은 타일러랑 아, 저 그 그런 걸 머리 쓰고 이런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전현무 씨랑 네네. 또 누구지? 아, 그 이장원 씨 그 이장원 씨랑 그 아, 한 분 그 배우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김지석 씨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맨 초창기에 RM이 네. 같이 패널이었어요. 어, 그랬어요? 네, 근데 RM이 보니까 오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진짜 네,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RM을 처음에 좋아할 때도 네네. 단순한 이유였어요. 방탄에서 제일 생캐이기 때문에 아... 까무잡잡하잖아요. 제가 혼자 그러니까 제가 혼자 느끼기에 거기에서 아... 생캐다 이런 아, 가장 네네 그냥 내가 느끼기에 근데 혼자. 그런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뭔가 리더이기도 하고 그렇네.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가장 강한 캐릭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성까지 좋고 이거 똑똑하고 이러니까 오... 더 뭔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아~ 되는 거죠. 근데 RM 씨보다는 네. 약간은 좀 빅스 라비 씨라든가 네. 카이 씨라든가 네. 션우 씨를 조금 네. 더 좋아한 것 같고 제가 아~ RM 방탄을 그렇게 막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응원하는 네네. 응원하는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 방탄도. 방탄은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그 진짜 소규모 그 회사인데 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그 대기업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그리고 네네. 옛날 막 안무 영상 보면은 안무 연습 영상 보면은 정말 작은 연습실에서 오. 정말 겨우 그 멤버들이 겨우 다 서면은 그냥 폭이 그 정도예요. 다 서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데서 연습하는 영상. 진짜요? 네, 영상이 막 올라와 있고 그래요. 옛날 영상 보면은. 근데 그 다음 노래로 갈수록 점점 연습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이고. 근데 그 팬들은 아마 그런 뿌듯함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키웠다. 와. 같이 컸다, 우리가. 성장했다. 그래서. 진짜 바람직한 문화예요. 네, 더 뭔가 뿌듯하고 감격적이고 뭔가 그 멤버들이 더 그런 거에 있어서 멋있게 보이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이 그런 바람직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그 아이돌을 한 번씩은 다 네. 관심 있게 봐요. 그 네 네. 그 시기가 있어요. 이 아이돌이 좋다. 그러면 그 아이돌 뭐 그런 리얼리티 다 찾아보고 아 그렇죠. 이번에 이 아이돌이 약간 관심이 가네? 그러면 그 아이돌 리얼리티 다 찾아보고 왜 이런 식인데 뭐 그 방탄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네. 외모가 약간 B씨가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아 잘생겼죠 진짜 네 B씨 때문에 저 한참 열심히 찾아봤었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그 아이돌 리얼리티 그런 거 얘기 나와서 네네, 말인데 네. 제가 항상 만주 씨를 통해서 네. 그런 것들 접하는 네. 그런 신문물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하는 네, 그런 네. 시기잖아요 네, 네. 만주 씨랑 예전에 잠깐 같이 살았을 때 네. 그때 와일드 바니? 아 와일드 바니 그거는 아이돌 예능계에 정말 아, 그거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겼던 그게 진짜 이제껏 봤던 아이돌 예능 중에 가장 웃겼어요. 진짜로 다시 보고 싶네요. 그거 저 그 당시 남자친구랑 같이 봤어요. 그걸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면서 남자친구한테까지 영업을 하는 네, 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예능으로 봐도 재밌었거든요 아 그랬죠 그 말도 안 되는 분장하고 막 사진 찍고 그 멤버들이 목욕탕에서 막 네, 브라운 아이들과 같이 때밀이 하는 그 끼고서는 막 안무 치고 너무 웃겼는데 그냥 그 멤버들이 그 약간 그 예능감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네 게다가 거기에 이제 조건 씨랑 아, 조건 씨랑 조건 씨가 진짜 캐리했어요 그때 아 너무 웃겼잖아요 그때 당시 깝건 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하, 와일드 버니는 정말 아 그거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마 아이돌 예능계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2PM을 잘 몰랐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 버니 네.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진짜 다 좋아하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짐승돌이었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거의 그렇죠. 옷, 또 PM이 옷을 찢어서 그때 된 거예요. 안 찢었으면 안 됐다. 그런 찢어서 더 됐다. 잘 됐는데 더 됐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왜? 그 마지막에 엔딩 때 쫙 찢잖아요. 그거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 봐야겠네요. 네, 그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와 정말 좋다. 너무 아이돌 문화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니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미래의 밝음까지 아이돌 영상 그쵸, 보고 그쵸. 그 찢는 아... 거 보고 정말 많이 발전했다. 아 그래서 네. 말인데 네. 그 아이돌들의 이제 가사 같은 걸 보면은 네네. 어릴 때 보면은 좀 그런 식이었어요. 어른들의 압제에 맞서자. 아, 그쵸. 우리를 가두지 마라. 그쵸. 우린 자유로운 네네. 우린 자유로운 10대다. 그렇죠. 약간 이런 내용이 많았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섹스 어필하는 그런 가사가 좀 맞아요,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섹시 컨셉 이런 아이돌들 많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좀 그래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좀 요즘에는 컨셉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랑 노래가 그래도 아직 많죠. 네네. 네. 뭔가 널 갖고 말겠어. 넌 내 거야. 그런 거. 너무 이제 공감과 몰입이 잘 안 되는 가사들이죠. 네. 이제 그, 결혼했으니까 저는 그쵸,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센 가사들이 많은데 남자 아이돌들은. 또 아스트로가 있어요. 아스트로. 아, 네네. 아시죠? 네네. 차은우 씨 있는. 네네.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까지는 못 봤어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건 봤는데. 꽤 괜찮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아요? 그런 매력? 근데 조금 그 사빠 씨한테는 네, 그렇죠. 약간 매력 어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빠 씨는 센케 좋아하고 네네. 날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 좋다 이런 싱그럽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청춘 이런 느낌의 그런 노래 그 남자지만 옛날 말로 하면은 그 초식남 아 육식남이 아닌 초식남 느낌이고 게다가 차은우 씨가 얼굴이 정말 아니 차은우 씨 얼굴이 아,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뭔가 극도에 달하면 아까는 뭐 능력을 아, 말했지만 그렇죠. 얼굴도 극도에 달하면 취향을 모두 파괴해버린다.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차은우 씨는 진짜 네. 제가 보기에도 어떤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네. 저는 이제 아이돌 잘 모르고 네, 네,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네. 차은우 씨 잘 몰랐는데 네. 어느 날 회사에 네. 그 저보다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네. 한 40 초반 정도 되시는 이제 회사 동료분들이 네네. 계신데 어느 날 차은우 얘기를 며칠 동안 계속 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너무 잘생겼다. 거의 뭐 만화 속에서 찍고 나온 그런 비주얼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연예계라든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런 분들 맞아. 네, 아이돌 특히나 그렇고. 근데 네. 차은우 씨 얘기를 며칠간 하는 걸 듣고서 이제 차은우 씨가 아주 좀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네.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차은우 씨 얼굴 보고 정말 CF도 그냥 끝까지 다 보고 그 얼굴에 홀려서 그냥 뭘 틀면은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얼굴인데 그래서 그 또 찾아보게 된 거예요. 아스트로의 뮤직비디오 뭐 안무 영상 뭐 그런 무대 그 교차 편집한 영상 그런 걸 찾아보다 느낀 건데 이게 또 한 멤버 그 입구가 있으면은 네. 입구가 있고 또 정착하게 멤버는 전착하게 되는 멤버는 따로 있거든요. 아이돌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입구는 누구였는데 지금 최애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입구가 차은우 씨였다면 지금 네. 제가 눈에 크게 들어왔던 멤버는 그 문빈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약간 귀여운 타입인가요? 문빈 씨가 보니까 다 잘해요. 오, 다 잘한다 하면 얼굴도 잘하고 일단 1번 얼굴 잘하고 춤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이제 가수들 그 무대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 네. 사람이 센터구나. 아, 네네. 아, 이 사람을 지금 소속사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문빈 씨가 거의 그 첫 소절을 많이 맞더라고요. 아이돌들은 첫 소절 맞는 사람이 센터거든요. 가장 밀어주는 소속사에서. 그리고 가장 실력이 있거나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근데 문빈 씨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잘하시는 거예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잘한 사람이 많다. 이 세상에는 잘하고 훌륭한 아이돌들이 많다. 어찌 한 아이돌만 팔 수 있으랴. 아 그렇죠. 그렇죠. 다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오늘 첫 녹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네. 이거를 몇 분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1시간 반 됐다고요? 녹음 시작한 지? 네.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놀랍다.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네.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쵸. 우리의 기운이 아직 여기 이만큼 남아있는가. 놀랍다. 네. 이제 나가서 밥 먹어야죠. 이제 아, 밥 먹으면서 기운 보충하고. 그렇죠. 편집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그쵸? 좀 해봐야겠네요. 이게 진짜 몇 프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얘기한 거에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뭐 실수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네. 근데 뭐 처음이니까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너그러이 봐주시겠죠. 몇 분이나 분이나 들을지는 몰라요. 여기까지 들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네, 뭐 우리 둘만 들을 수도 있어요. 조회수 2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딴 사람이 진짜 네. 아무 전혀 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듣는다면은 네, 네, 네. 그 사람은 진짜 거의 기적적인 존재죠. 우리한테는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 그렇죠. 저희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저희가 뭐 하나 SNS 계정을 만들 테니까 말 네네. 걸어주세요. 아 진짜 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계속 할 거라고 말은 못 드리고. 그런데 오늘은 네, 진짜 네. 그 길고 긴 덕질 인생에서 네. 살짝 그 점을 찍은 듯한.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다. 그렇죠. 아이돌 쪽은 한번 우리가 훑고 가봤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아이돌만 덕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심하게 덕질한 분야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한 10화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는 한 10번은 해보자. 아, 네네.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른다. 한 달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네네.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10화까지 했는데 우리가 팟캐스트나 오디오 클립 1000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게스트도 모시고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그렇게 목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전사빠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원래 누워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말도 좀... 이만큼 안 해요. 그러니 근래에서 제일 많이 말한 거예요.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원래 제가 제 목소리를 스스로 들을 기회도 많이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이렇게 지금 한 시간 반을 얘기했다는 건 엄청난 지금 그 그렇죠. 에너지를 다 쓰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치 저의, 에너지를. 그렇죠. 저의 모든 걸 끌어내서 지금 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해봐야죠. 네, 재미와 네. 도전을 둘 다 사로잡는 이 직장인 생활에서 조금의 뭔가 다른 취미를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제발. 와.